사랑을 지켜줄 거야. 네가 없으면 나도 없는 거야. 나는 너를 사랑해. 너는 내가 필요해. 한 번쯤 너를 내게 맡겨봐. 넌 내가 책임질 거야. 너는 나만 믿고 따라와. 내가 널 지켜줄 거야. 네가 없으면 나도 없는 거야. 너는 나만 믿고 따라와.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. 내가 너와 함께 가는 길이 힘들지라도 오직 한결 같은 그 사랑으로 너를 지켜줄 거야. 그때와 나 우리 둘이 함께 한다면 두려울 게 뭐요, 힘이 들 게 뭐요. 걱정이 낭비들 말고 내가 안아줄게. 평생 지켜줄게. 내가 책임지어볼게. 나는 너를 사랑해. 너는 내가 필요해. 한 번쯤 너를 내게 맡겨봐. 넌 내가 책임질 거야. 너는 나만 믿고 따라와. 내가 널 지켜줄 거야. 네가 없으면 나도 없는 거야. 너는 나만 믿고 따라와.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. 내가 너와 함께 가는 길이 힘들지라도 오직 한결 같은 그 사랑으로 너를 지켜줄 거야.